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영도를 시작하신 56돌세 즈음에서 전국 농군맹 일꾼들과 초급 선전 일꾼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 전족지 답사가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답사자들은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 보천보 혁명 전적지, 청봉 수경지,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 삼지연 못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 밀용의 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으며 혁명의 성지 백두산 밀용을 방문하고 백두산 밀용 고향집 앞에서 맹세 모임을 가졌습니다. 답사 기간 그들은 백두산 용청년발전소를 참관했으며 혁명가요 합창 경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